미국에서의 채식생활 체험기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 이철스 씨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영화 쪽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대중매체에서 묘사가 되는 미국에서의 채식인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떠오르는 하나는 스타트랙이에요. 스타트랙의 그 벌컨족이라고 거기 그 스팟이라는 캐릭터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잘 알 텐데 거기에서 나타난 그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이성만 살아있는 사람들 감성을 완전히 진화 단계에서 억제된 사람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 그럼 욕망을 약간 눌리는 이미지인 거예요? 네, 채식주의자라는 맞아요. 것이요? 네, 네. 그런 이미지 거기에 투사된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수명이 되게 길어요 뭐 한 200년 사는 걸로 알고 있고 힘도 되게 세고 그런 이미지 정도 떠올라요. 미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언급을 하셨나? 히피 뭐 이런 네. 쪽으로? 네. 히피라든가 또는 조금 뭐 생각이 더 뭐 복잡하거나 좀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뭐 살만한가 보다 뭐 이런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근데 궁금했던 게 왜 미국에서는 채식주의자와 히피가 연관이 되어 있나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저도 궁금하네요. 약간 저도 지금 한국도 뭔가 채식주의자 하면은 그 채식 페스티벌에도 그 이렇게 성소수자분들도 나오시고 길고양이 구조대 막 이런 분들도 나오시고 되게 항상 사회활동가? 사회활동의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내지는 반사회적인 네. 느낌도 약간 섞여있는 그렇죠? 최근에 문화 자체가 육식 위주의 문화인데 거기에 반대하는 반발하는 쪽이니까 반사회적이라는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반사회적이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반대하는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 진화적인 뭐 이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사실 공공재들이 싸잖아요. 슈퍼마켓에 가보면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은 레스토랑에서는 물론 팁이 많지만 팁이 없는 슈퍼마켓에 가면 사실 공공재는 한국보다 더 싼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고기 자체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진짜?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급 문화로 분류된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럴까요? 일단 올가닉 푸드 자체가 두 배 정도 더 비싼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올가닉 종류는 그런데 야채나 뭐 과일 같은 거는 또 굉장히 저렴한 저는 느낌은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식 식재료로서의 채소나 과일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걸로 생각돼요. 저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한 게 그 저희 홈스테이에서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할 때 고기를 사고 그리고 채식주의자가 3명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거를 또 따로 사셨는데 그게 저희가 다 페스코였어서 그 어묵이나 버섯을 사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기 대신에 구운 건데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고기보다 버섯이 더 비싸다고 너네 먹이려고 지금 너무 비싸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싼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막 햄 같은 것도 막 이만큼 싸여서 얼마에 주는데 1달러 왜? 진짜 햄을 이렇게 벌크로 팔잖아요. 네. 채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채식주의자가 사실 많진 않지만 한국보다는 그래도 채식 인구가 많다 보니까 채식인들을 위한 공산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유럽으로 장기간 출장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작은 슈퍼마켓이라든지 화장품 가게에서 코스튬한 데에서도 아주 쉽게 비건이라는 로고 그 마크를 찾을 수가 있어서 정말 부러워 부러웠던 느낌도 들고 또 상품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류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비건 마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물건을 구입하실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미국에서의 채식식당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캘리포니아 되게 궁금해요. 캘리포니아에서 막 채식인들의 성지라고 하잖아요. 캘리포니아 어떠셨어요? 캘리포니아에는 우선 비건 전문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그치? 제가 그 있던 글렌데일하고 LA 인근에도 보면 굉장히 자주 갔던 데가 타이 식당인데 통째로 다 타이 음식 전부 다 비건 옵션인 식당을 많이 다녔었고 그 다음에 애나하임이라고 중국 사람들 많이 모인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중국 음식점이 통째로 또 메뉴가 진짜 막 한 그건 진짜 신기해. 메뉴가 한 100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베지테리안 비건이 먹을 수 있는 중국 식당. 중국은 막 고기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중국 음식점을 완전히 비건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안이든 뭐 심지어는 베트남 제가 그 베트남 그 국수 네. 그거를 굉장히 향은 좋고 그런데 이게 고기 국물이고 그래서 몸, 전혀 못 먹는데 글렌데일이라는 지역에 베트남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국물도 비건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서 이제 옵션이 있어서 가끔 네. 갔었고 그 이외에도 거의 모든 식당에 보면 뭐 비건, 베지테리안 옵션들이 다 메뉴에 따로 표시돼 있어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좀 옵션이 많진 않은데 그 이외에는 정말 풍부한 것 같아요. 진짜 패스트푸드는 제가 페스코인데 그 항상 그 저는 뭐 새우버거나 오징어버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버거킹에 베지 패티 있다고요? 몰랐어요. 그거 몰랐어요. 근데 그게 다 있는 것 같지 않고 일부 네. 그냥 그 프랜차이즈 지점에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데 가면 베지 패티를 넣어서 주고 어떤 데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베지 패티도 저는 슈퍼마켓에서 그 비건 소시지랑 비건 베이컨 패티가 있어서 먹었는데 진짜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생각이 들었었는데 미국 슈퍼마켓에서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신 거죠? 네. 그 가격은 어땠어요? 비쌌어요. 저는 비쌌어요. 근데 참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콩고기 제가 알기로는 콩고기 베이스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곡물 베이스로 하는 게 있는데 둘 다 맛은 없어요. 근데 저 너무 짠 거예요. 비건 베이컨. 아 그리고 싸기도 하고. 아니 이거 짠 걸 왜 이렇게 먹나 막 그런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근데 슈퍼마켓에서 제일 좋았던 게 넛밀크가 되게 많았거든요. 막 아몬드 밀크, 캐슈 밀크, 두유도 되게 많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는 좀 우리나라도 두유 같은 거에 설탕 많이 첨가하잖아요. 근데 거긴 바닐라 시럽 첨가하잖아요. 네. 그 바닐라 향은 너무 싫었는데 근데 그런 넛밀크 되게 많아서 좋았어요. 네. 근데 진짜 일본 슈퍼에는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비건 종류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네, 그렇죠. 한국보다는 그래도 많은데 네. 그리고 워낙 판매하는 제품 숫자 자체가 종류가 훨씬 다양한 것 같아서 많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고 그쵸? 네. 뭐 홀푸드스나 아니면은 지역에 따라서 제가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트레이더조라는 데를 많이 다녔거든요. 맞아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디 근데 있어요? 멀었어요. 동부에 트레이더조가 있어요? 네. 아, 전 서쪽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트레이더조는 홀푸드스는 좀 이렇게 크고 네네. 그다음에 좀 고급화 맞아요. 이런 느낌에서 굉장히 비싼데 트레이더조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좀 저렴하고 네. 종류는 좀 적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고 작은 좀 사이즈 작은 느낌으로 동네마다 이렇게 많이 곳곳에 들어있는. 네. 그러면 홀푸드나 그 트레이더조 그 두 개의 브랜드가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그런 슈퍼마켓 브랜드인가요? 홀푸드는 홀푸드는 되게 많은 거죠. 홀푸드는 전국적인 것 같고 네. 트레이더조는 안 들어간 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트레이더 좀 많이는 못 봤어요. 홀푸드는 진짜 많이 봤는데. 아, 그래서 그 홀푸드 제가 한국에서 채식 그 버거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서 미국 손님이 오셔서 한국에서 뭐 이런 비건 같은 거 살 수 있는데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아 근데 너무 어렵다. 뭐 마트 같은데 올가닉 코너나 뭐 아니면 초록마을 같은데 가서 좀 찾아보면 있을 거다 하는데. 갑자기 아 근데 너 미국 가봤니? 이러면서 어 가봤어 그랬더니 너 혹시 홀푸드 알아? 그러면서 안다고 하니까 막 울먹거리면서 어 나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 이러면서 거기 이제 비건 옵션이 많으니까 진짜 울먹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되게 다양했는데 아, 비싼 건 맞아요. 진짜. 네 비싼 거는 상당히 비싸. 그럼 홀푸드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비싼 거를 염두에 두고서 감수하시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감수하고 그리고 아까 그 베지테리안에 대한 그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거기 다니면 그래도 상당히 수입이 되나보다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도 좀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 인식이 있어요. 혹시 뭐 연애 회비 같은 게 있나요? 홀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건 그냥 그냥 마켓이죠. 아, 그러면 홀푸드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풍기는 이미지가 올가닉. 네. 그다음에 네. 비건 옵션이 있고 이런 이미지네요. 친환경. 네. 대신 축산도 네. 좀 팔고 다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용은 아니고 개념은 이제 고급의 친환경 네. 그리고 로컬. 지금은 제가 한국 들어온 지 좀 돼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그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된 뭐 공산품. 그래서 음료도 막 코카콜라 이런 거 팔았나요? 아, 코카콜라 안 판다. 안 팔죠. 코카콜라 안 팔아요. 홀푸드에서 네, 그런 걸 안 판다. 스프라이트 네, 이런 걸 안 팔고 그런 음료도 지역에서 생산된 음료, 지역에서 생산된 브랜드 이런 걸 주로 팔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코카콜라가 없다고. 그렇구나. 또 홀푸드에서 어떤 물품을 한번 구입해 보셨나요? 저는 에너지바, 그 그래놀라바 같은 거를 이제 그 도시락을 싸갖고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조그만 걸 샀는데 아 그렇게 맛있게 막 너무 맛있어요. 막 초콜릿 맛도 있고 막 무슨 맛 다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비싸다는 거. 그런 한 두 배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두 배 두 배 이상? 네, 바 다섯 개 정도 들어있는 게 막 5-6-7달러? 저 학생한테 좀 큰 돈이거든요. 아, 그거 하나 먹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간식인데? 네! 그래가지고 약간 주춤하는 게 좀 있죠. 네. 그리고 뭐 요거트 비건 요거트 아몬드 밀크 요거트? 그런 거 봤는데 요거트 종류가 진짜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은데 아 채식 요거트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요거트 종류 진짜 많고 홀푸드에선 또 거기에 그 푸드코트 같은 게 있잖아요. 뷔페처럼 이렇게 떠먹는 건데 스프나 샐러드 종류도 진짜 다양해서 그냥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지? 그냥 채소, 야채만 있는 샐러드가 아니라 무슨 뭐 퀴노아랑 같이 먹는다든지 무슨 뭐냐 막 아보카도랑 뭐 어떻게 버무려서 먹는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가공식품도 네. 아 디저트들도 막 비건이라고 써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아 그러면 홀푸드가 약간 환경 친화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뭐 플라스틱 백을 안 준다든지 그런 정책도 있었나요? 트레이더조에서는 자기 그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면 쿠폰 같은 거를 해서 그 드로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추첨해서 아 좋다. 뭐 $50짜리 뭐 그 이용권 이런 거를 추첨을 해야 하는 거를 하나씩 항상 줘요. 예, 장바구니 자기가 가져오면 좋다. 그랬던 기억. 김 같은 건 안 팔죠? 김 팔아요. 김 진짜 좋아해요 애들이. 김 못 파는. 아니 뭐 파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막 그 김의 일본어 이름이 모르겠어. 어쨌든 그 일본어 이름이 있는데 그걸로 더 유명한가? 그래서 제 친구가 너 이거 아니? 그래서 그게 뭐야? 해서 드라이드 시위드인데 알지? 하니까 자기가 간식으로 먹는다고. 간식? 김이 의외로 그 유럽에 제가 슈퍼마켓에 갔을 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김이 많이 유통이 되는가 보네요. 일본식으로?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새는 좀 파는 것 같아요. 그것도 미국에도 그 김이라든가 동양식품이 보편적으로 그 슈퍼마켓에서 팔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10년 전에는 많이 없었고 뭐 한 5년 전에는 좀 파는 것 같고 요새는 좀 늘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신라면 팔아요. 신라면 육개장 팔아요. 그 라면 같은 경우에도 비건이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있었나요? 라면 보시죠. 마켓에서는 그냥 동양식품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렇게 팔리기 때문에 비건 옵션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있을 때 못 봤어요. 근데 홀푸드도 제가 뉴스 봤는데 이번에 아마존이 인수했다고 보셨어요? 큰 뉴스가 됐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홀푸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안 변하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하와이에는 다운 투 얼트라는 되게 그 비건 천국 같은 그 마켓 더하기 그 아까 얘기한 그 홀푸드에 있는 그런 조리된 음식들 그 코너가 있는데 그런 마켓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서 너무 가면은 정말 좋아요. 예민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죠. 그 지한 씨는 가족들하고 함께 외식을 할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은 친구들하고. 제 졸업식 때 오셔서 그 뉴욕 시티에 있는 블러썸이라는 그런 채식 식당을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라자니아랑 비건 베이컨 버거랑 뭔가 또 하나, 스테이크? 두부 스테이크인가? 그런 걸 먹어봤는데 아빠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비건 스테이크 버거를 시켰는데 너무 맛없게 드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비건인데 이거 그냥 괜찮네. 제가 이렇게 막 너무 좋을 거야 너무 좋을 거야 이렇게 하고 가서 제가 너무 실망하고 가서 괜찮아 이런 정도였는데 뭐 그건 그렇고 아니면은 저 친구들이랑 갈 때는 서브웨이나 치폴레라고 멕시칸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도 서브웨이처럼 막 먹고 싶은 게 골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막 부리또를 만들거나 뭐 볼로 먹거나 그런 데인데 거기서는 잘 먹었어요. 막 그냥 채소만 담고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건 좋았던 것 같아요. 서브웨이도 비건 패티도 있고 슈퍼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요. 콩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건 치즈 같이 이런 채식 가공식품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건 치즈는 제가 한국 오기 전에는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한 6, 7년 전 정도에 소개가 좀 보편적으로 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요새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못 봤어요. 페이크 미트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페이크 미트?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보카버거 패디라든가 그런 거 거의 페이크 미트 그게 이제 콩고기 저는 그냥 그 비건 베이컨, 비건, 햄버거 패티 그 정도만 봤어요. 비건 치즈는 제 기억에 7년 전엔 정도 된 것 같은데 거기 채식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모임에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글렌데일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 떨어진데 비건으로 그 치즈 한 그 피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자 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7년 전에. 어. 그러니까 그때 그게 보편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비건 치즈라고 해도 굉장히 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피자라는 그 식감 자체가 짜면서 느끼한 그런 식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비건 치즈도 만약에 동일한 그런 입맛에 맞춰야 한다면은 짜고 약간 기름기가 있는 그런 음식일 것 같네요. 제가 먹어본 거는 그런 종류였는데 요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개발된 것 같은데 다양하게 먹어보진 못했어요. 그거를. 저는 비건 크림치즈랑 그 여기서 파는 바이오라이프 그 비건 치즈만 먹어봤는데 아, 그 비건 버거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도 팔잖아요. 네, 거기서 그거를 팔았어요. 팔고 그거 쓰고 해서 많이 먹어봤는데 너무 좀 별로 좋은 치즈죠. 근데 저 치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치즈 이렇게 쫙쫙 늘어지거나 이렇게 탄력성이 있다는 네네, 그런 게 없었고 뚝뚝 끊어지는 그런 맛이었다는 거죠? 네. 저희 친구가 한번 먹어봤는데 고기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근데 여기 치즈 있어? 어 이거 치즈야 그랬더니 아 종인 줄 알았어 종이 같다고 패티는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비건 패티 슈퍼마켓에서 근데 그 쉑쉑버거 에서 그 슈름버거라고 그 되게 큰 포르토벨로 그 아 포르토벨로 머쉬룸 네, 네. 버섯에다가 이렇게 치즈 이렇게 넣어서 패티 대신해서 그 파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미국에서의 채식생활 체험기 2부에 이어 3부에서 계속 방송하겠습니다.